조선에서 자연 흐름식 관계 체계인 개천 대성어 물길 정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. 결과 종전보다 물길의 물통과 능력이 높아져 평안남도와 평양시, 남포시의 많은 논밭에 관계 용수를 넉넉히 대주고 이 지대의 농업 생산과 인민 생활 향상, 공업 용수 보장에 적극 기여하게 됐습니다.